끊임없이 주는데 불같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좋아. 그대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도 내 마음 깊이 깊이 사랑을 심었기에 사랑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